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때로는 경쟁의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라든지 직장 동료나 집단 간 또는 부부 간에도 이 선의의 경쟁은 발전을 가져다 주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욱 그 끝을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욕심은 언제나 경쟁의 룰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룰을 깨면 깬 자의 헛된 욕망도 깨지게 됩니다. 남보다 먼저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남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다 보면 요즘처럼 은빛 쇠고랑을 차고 정상 직전에서 추락하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추락에는 날개도 없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일, 참 어렵고도 힘든 길입니다. 경기도 송탄시 지산동의 이지향씨 잘 들으셨어요? 이 신청곡을 적어주신 이 빨간 엽서만큼이나 상큼한 곡이었죠. 데이브 그로신이 음악을 맡은 Falling in Love 중에서 제일 첫 장면, 지하철 장면에 흐르던 마운틴 댄스였습니다. 그러고 시흥 본동의 권장호 학생, 요즘에 왜 사냐는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그 대답은 고3이 지난 후에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글쎄요. 사실 그 산다는 의문에 대한 답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현실이 이 고3 학생들은 그런 의문을 멀리 장롱 안에 감춰두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권장호 학생은 열심히,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의문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울 성북구 정릉 3동의 김정숙 씨, 여러 가지 도움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신청곡을 안 틀어주시면 방송국 앞을 지키고 심할 경우에는 5월 혁명을 일으킬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시점에선 저희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서울 서초구 방배 4동의 이혜정 씨, 큰언니가 어렵다는 대한항공 스튜어디스에 합격했다고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축하곡 대신에요, 저희 지겜비 마지막 시간에 좋은 비디오 소개하는 시간 마련해두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아젤리아. 예, 공이름이 장어입니다. 난 어쩌지? 여드름 때문에. 어? 자, 꾸준히 발라요. 아젤리아, 여드름은 아젤리아. 우리가 빛나고 있다. 더할 수 없이 화려한 시간을 위한 옷, 인터메조. 텃밭 같은 여자, 여기 소나무숲 향기 같은 소설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수상작가 앤 타일러의 영혼이 자유로운 여자, 진지한 삶과 사랑의 대화가 깃든 장편 소설 텃밭 같은 여자, 도서출판 한림원. 우리들만 아는 이야기, 순분 예술학교. 사랑과 자유가 있는 순분 예술학교. 제1부 사랑 대달부, 눈물 같은 느낌표. 제2부 인생 연습장, 행복의 물음표. 정지우 기획소설 순분 예술학교. 서점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폴리그램이 전하는 영화 음악, 크라임 게임. 보이저지의 잔잔한 목소리를 느끼는 영화 음악의 향기, 크라임 게임. 그 감동을 음악으로 간직하세요. 폴리그램. 20살 직은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지금 바꿔보세요. 에피아. 20살 감성의 파운데이션 란제리. 사랑의 피나스. 세계를 침묵시킨 범죄의 공포. 미스터리의 거장 토머스 에리스가 그린 양들의 침묵. 감동을 증폭시킨 또 하나의 소설, 레드 드래곤. 화제의 베스트셀러, 양들의 침묵. 레드 드래곤.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새로운 라면을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 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맥을 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 엄선된 원료와 기술, 나만의 영감. 그래, 맛으로 해냈어. 이 새로운 라면을 라면 맥이라 불러야지. 라면의 맥은 삼형이 이어야 해. 얼큰한 햇맛, 라면 맥.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맞아, 레모나. 피로회복기미 주근깨, 비타민C 레모나. 상큼해. 자기 전에 레모나 하나. 내일 아침엔 개운할 거야. 경남제약 레모나. 정말 상큼한데? 김한길 스물아홉의 일기, 눈뜨면 없어라. 이렇게 웃기는

60~70년대 프로그레시브 락을 선도했던 영국 그룹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중에서 Another Brick in the Wall Part 2였습니다. The Wall, 이 두 장짜리 앨범은 핑크 플로이드가 20여 년의 음악 활동을 총정리한 핑크 플로이드 음악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앨범을 알란 파커가 영화화한 락 무비 핑크 플로이드의 벽, 지겜비 94번째 작품입니다. 영화는 한마디의 대사도 없이 뮤직비디오 형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부조리한 사회체제와 권력, 그리고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일관된 주제로 표현하고 있죠. 락계의 슈퍼스타 핑크, 밥 겔도프는 너무 많은 공연을 치웠고 너무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또 너무 많은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호텔방에 앉아서 천천히 미쳐갑니다. 그의 의식은 환상과 현실이 뒤섞인 광란의 세계로 소용돌이쳐갔죠.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은 어린 시절, 위선적인 규율만 강요받는 학교 시절, 아내에게 배신당하는 청년 시절. 핑크는 계속 벽을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LA의 호텔방에서 그의 폐쇄되었던 모든 감정이 폭발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충격을 크게 받아요. 그 학생들이 일렬로 서서 학교라는 기계를 통과하는 장면이라든지 색깔도 선명한 그 자극적인 애니메이션 장면들, 그리고 의식을 송두리째 깨우려는 것 같은 파괴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선동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던 작품이었습니다. CF 출신답게 알란 파커 감독이 영상과 음악에 대한 재능을 아낌없이 발휘했던 영화 핑크 플로이드의 The Wall, 대우에서 출시된 비디오입니다. 음악 한 곡 더 들을까요? 핑크 플로이드의 벽 중에서 Goodbye Blue Sky, 핑크 플로이드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의 벽 중에서 Goodbye Blue Sky, 핑크 플로이드의 노래였습니다. 73년 까니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한 하수인, The Hiring은 1920년대를 배경으로 당시 영국 사회에 존재하던 귀족과 평민 간의 계층 간 장벽을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사회 고발성 영화입니다. 오늘 95번째 직인비고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신경쇠약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귀족 부인 셔라 마일즈. 그녀는 퇴원길에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준 택시 운전수 로버트 쇼와 가까워집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직은 두렵고 내키지 않는 셔라지만 그에게만은 마음을 열고 대합니다. 그런 그녀에게 쇼는 말끝마다 마님이라고 부르지만 어느새 그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셔라 역시 자기를 사랑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셔라가 젊은 대령을 만나면서 이 두 사람의 사이는 멀어집니다. 아니 셔라는 처음부터 그를 운전수 이상으로는 보지 않았던 거죠. 신분 차이는 사랑의 감정보다 훨씬 더 높은 벽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결국 폭발하는 택시 운전수 로버트 쇼. 자신의 전 재산인 택시를 몰고 집 담벼락을 계속 처절하게 들이받습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로버트 쇼의 연기가 영화를 완벽하게 끌어나가는 영화입니다. 대우에서 출시된 비디오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88년 아프리아즈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로보캅을 제치고 그랑프리를 수상한 하이든, 더 히든입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동사 하이드, 숨다의 과거분사 히든인데요. 비디오 한글 제목을 아주 자신만만하게 하이든이라고 붙였네요. 어쨌든 나이트메어2로 주목을 받은 잭 숄더 감독의 영화입니다. 우선 음악 한 곡 듣죠. 하이든, 더 히든의 메인 타이틀입니다. 영화 하이든, 원제 더 히든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다 죽어가던 환자가 갑자기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평범한 LA 시민이 갑자기 은행 강도가 되고 사람을 잘 따르던 개가 갑자기 주인을 공격합니다. 이런 이상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LA는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사건을 일으킨 범인들은 한결같이 아무리 총을 맞아도 죽지 않습니다. 흉악한 외계인 한 명이 몸속에 침입해서 그 인간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외계인은 사람의 몸을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외계인은 참 특이합니다. 화려한 걸 무엇보다도 좋아하고 락음악을 즐겨 듣기도 하고 또 범죄에 성공하면 만족스러운 표정도 짓습니다. 물론 자기가 조종하는 인간의 몸을 통해서죠. FBI 수사관인 카일 맥락클란이 이 외계인을 뒤쫓습니다. 외계인은 추적을 피하다가 대통령 후보의 몸속에 숨어버립니다. 드디어 마주친 외계인이 숨어든 대통령과 FBI 수사관. 그런데 이 FBI 수사관 카일 맥락클란도 뭔가 비밀이 많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96번째 비디오인 히든, 하이든. 비위가 약한 분들은 아예 보지 마시고요. TV 시리즈물, V 같은 SF물을 즐겨보신 그런 분들께만 권하는 영화입니다. MGM 홈비디오에서 출시됐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97번째 작품은 양철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폴커 슐렌돌프 감독의 핸드메이즈, The Handmaid's Tale입니다. 우리나라에 개봉됐을 때 소재가 독특하고 영상도 좀 기이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던 그런 영화죠. 20세기 말의 혼란한 미국 사회. 우익 종교 원칙론자들이 약한 정부를 뒤엎고 엄격한 민족주의를 내세운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간의 공기오염과 핵폭발, 또 유전실험 등으로 이곳의 여자들은 대부분 수태 기능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우수한 인종의 맥을 잇기 위해 여자들을 보이는 족족 체포해 수태가 가능하다고 판명된 여자들을 핸드메이드라고 이름 붙인 다음 훈련센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면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 엘리트들에게 시바지로 보내주죠.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다 붙잡혀서 핸드메이드가 된 케이트. 그녀는 자연인으로서의 자유를 되찾고 싶지만 사령관 프레드, 로버트 두발의 집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사령관의 부인 세레나, 페이 더너웨이가 보는 앞에서 단지 대를 이어주기 위해 굴욕적으로 사령관과 잠자리를 같이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사령관의 부인은 케이트에게 사령관 관용차 운전병 닉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남편이 아기를 못 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부인이 대를 이을 욕심에 교묘하게 꾸민 계략이죠. 하지만 이 하룻밤의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젊은 운전병과 케이트는 금지되어 있는 인간적 관계, 즉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항상 극단적인 소재와 영상으로 충격을 안겨주는 폴커 슐렌돌프 감독이 이 영화에서는 대리모라는 좀 특이한 설정을 통해서 암울한 미래의 사회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디아트에서 출시된 영화 핸드메이드 중에서 됐습니다. 핸드메이드들이 행진할 때나 교육받을 때 항상 부르던 노래 올드 헌드레드스와 낙턴 야상곡입니다.

just a few things coming my way this time around now. Thought I'd see you, thought I'd see you smiling. Fire and the Rain, 영화 허공의 질주 중에서 제임스 테일러의 음성이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이 한창이던 중국. 어둡고 힘들었던 자신의 가정사를 소설로 써온 처녀작가 심소아에게 어느 날 애독자를 차청하는 남자 능재가 찾아옵니다.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져드는 두 사람. 하지만 능재는 일본을 위해 일을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연인이 그런 신분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지켜나가려는 소아와 그런 그녀를 공격하고 떠나는 친구 월봉. 결국 월봉은 구국지사인 연인을 따라 역사의 희생양이 되죠. 내전의 혼란 속에서 총을 맞습니다. 왕가위, 허완화 감독 등과 함께 홍콩의 뉴웨이브를 이끌고 있는 감독이죠. 엄호 감독의 홍진. 원제는 곤곤 홍진인데 국내 개봉 제목이 홍진이었죠. 99번째 직인비입니다. 제목처럼 이 영화는 혼란한 역사 속에서 지식인이 겪어야 하는 고뇌와 숙명, 그리고 사랑마저 내던져야 하는 사회 상황을 아주 감각적인 영상 속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클로즈업으로 처리되는 임청하의 섬세한 표정 연기와 진실한 우정을 연기하는 장만옥의 열연이 볼만한데요. 대부분의 홍콩 영화처럼 감정이 비약되고 또 음악을 좀 많이 사용한 것,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다소 걸리지만요. 인간사와 역사의 관계를 관조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괜찮은 홍콩 영화입니다. 90년 당시 대만 금마장상과 홍콩 내의 여러 영화상을 휩쓸었죠. 또 영화 중에서 연인으로 등장하는 진한과 임청하가 실제로 연인이라는 점, 그것도 당시에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미리아트 출시작이고요. 영화 속에서 심소화, 임청하가 능재와 사랑을 속삭이는 장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춤을 출 때 흐르던 곡 진숙화의 꾼슐 구르는 돌 이어 듣겠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写作是关出来的。如果你早点出现，也许我根本不会写文章的。你给了我依靠，给了我家的感觉。我只给了你一只泥老虎。可是我已经很满足了。你到底是谁呀？为什么你会在我身边？ 很容易骗哦，当然还不一样。所以你就略施小计了。你喜欢啊？你是略施小计啊？对，我每天买一只泥老虎。你真的略施小计。 是啊，我是个阴谋家，好了吧？ 情不成。 계속 하는 일은 영화 홍진 중에서 꼰실, 구르는 돌, 진숙화의 노래였습니다.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100선. 이제 그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100번째 작품입니다. 1954년 미국 인디애나주의 한 고등학교 농구부의 전설적인 신화를 영화화한 후지어, 후절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인디애나주 사람들을 후절스, 그러니까 시골뜨기, 촌사람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이 인디애나주 사람들은 또 전통적으로 농구를 좋아하는데요. 작고 폐쇄적인 마을의 허클리 고등학교가 이 영화의 무대입니다. 이곳에 농구 코치 노만, 진 해크만이 새로 부임합니다. 노만으로서는 농구를 가르칠 마지막 기회를 시골 고등학교에서 찾게 된 것이죠. 그는 뛰어난 전략과 개인기보다는 팀의 화합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훈련 방법으로 팀의 전력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어디에고 문제는 있기 마련이죠. 말썽쟁이 선수도 있고요. 결국 마을 사람들의 배타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코치 자리를 물러나야 하는 노만. 하지만 결국 그의 진심이 받아들여지고 다시 코치로 복귀한 그는 지역 결승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결승전 장면은 뭉클한 감동을 전해주죠. 신화를 창조해내고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스타일의 작품인데요. 87년 아카데미에서 데니스 호퍼가 나무 조연상에, 제리 골드 스미스가 음악상에 각각 후보에 오른 작품입니다. 그리고 각본은 안차드 피조가 썼고요. 감독은 데이비드 안스파우인데요. 이 둘은 실제로 후절, 즉 인디애나 출신이란 점 참 이채롭죠. 대우에서 출시된 영화 후지어를 보면요. 그 첫 게임을 앞둔 노먼 코치가 선수들에게 지고 이기는 것은 상관없다.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장면과 이어서 그 농구샵의 첫 장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듣겠습니다. And most important, don't get caught up thinking about winning or losing this game. If you put your effort and concentration into playing to your potential, to be the best that you can be, I don't care what the scoreboard says at the end of the game, in my book, we're going to be winners. Okay? The low post, all right? Great. You come off your man and you give some help inside. Buddy, 41 is killing us. He's just killing us, all right? Stick with him. I mean, to think of chewing gum. By the end of the game, I want to know what flavor he is, all right? Thank you.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마지막 100번째 작품 호지어 그 농구 시합 장면으로 힘있게 저희 이 100편의 영화를 끝맺었습니다. 오늘은 7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94번째로 핑크 플로이드의 벽 원제 더 월 알란 파커 감독이었고요. 그리고 하수인은 원제가 더 하이어링 알란 브리지스 감독이었습니다. 우리 제목으로 희한하게 하이든이라고 붙은 원제는 더 히든, 이 영화는 잭 숄더가 감독을 했고요. 폴크 슐렌돌프 감독의 핸드메이즈는 원제가 더 핸드메이즈 테일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루맥 감독과 리버 피닉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허공의 질주, 러닝 온 엠티는 98번째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저희 이 백선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영화죠. 곤곤 홍진, 우리 제목으로는 홍진이라고 개봉되는데요. 엄호 감독의 작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지어, 후절스는 데이빗 안스파우 감독의 작품이고요. 이 지나쳐버린 괜찮은 비디오 백선, 그동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은요. 이 좋은 비디오들을 어디서나 쉽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여가 되지 않아서 반품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가게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글쎄요, 솔직히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한 편 한 편을 구해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들이 어떻게 자극적인 오락 영화에 밀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 비디오 가게에 먼지 구덩이 속에서 질식 직전에 있는 이 좋은 비디오를 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정서도 함께 구하고요. 서울 신길일동의 고창현 씨, 그리고 대전의 제이 씨, 얼마 전에 남자친구 헤어졌는데 아직도 그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곡을 꼭 듣고 싶다고요. 영화 Always의 주제가 Smoke Gets in Your Eyes. 우리는 그동안 J.D. 사우더의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패티 오스틴, 이 여자 가수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영화 Always의 감독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아, 뭐 이래 막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만 또 색다른 맛이 있었죠. 패티 오스틴이 부른 Smoke Gets in Your Eyes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 7동의 정소성 씨, 오늘은 아, 엽서 두 장 가득히 비버리힐스 90210의 그 브렌다와 브랜던 이 두 쌍둥이 역을 맡은 배우들의 양력을 쭉 적어주셨네요. 언제 기회 있을 때 저희가 이 엽서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 비버리힐스 90210의 테마입니다. 전북 1위의 이동주 씨, 성북구 3선 2가의 유영주 씨도 함께 들어주시고요. 저와 홍동식 PD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세요.